따위 뭐가 중요해 실직 날 때까지 갖고 놀면 돼 널 위해서라면 날 부러뜨려도 좋아 Because I'm a toy, toy 쌀모 없어지면 버려 몰래 문득 어렴풋이라도 기억돼 수만 있다면 나 Everything I do it for you I'm a toy, toy 담아왔던 속 얘기를 나눌 때면 날 너로 만지고 나서야 미소를 지었던 너야 얼마 안 돼 구석에 놓이겠지만 이 운명은 네 소유인걸 Girl just me while you can I'm with girls 난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로 인해 없이 날 이용해 도대체 난 무엇일까 너한테 이런 질문도 욕심일까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었지만 소박한 기대조차 사치라 느껴진다 어차피 네 세상에서 한 발짝도 못해 아름답던 사이로 남아 추억 속에 진열되면 꽤 네 맘 한적해지면 날 발견할 수 있어 사랑은 바보처럼 하는 게 현명할지도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나 침묵하는 내 입술 벌써 몇 장의 편지를 써냈어 나 하나쯤 내가 변화뿐이지만 너가 슬퍼하길 원해 Girl just me while you can I'm with girls 난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로 인해 너에게 단언하고 난 그 중 하나일 테니 중재 넘지 않게끔만 헌신하면서 시작도 안 해본 이야기를 마무리쳐 당장 타올라도 바람 앞에 촛불 널 밝힌 만큼 흐르는 눈물 이 달린 길 갑자기 멈추면 난 분명히 넘어져 한 번만이라도 함께 걸어줘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로 인해 채워지는 널 본다면 꺼내줄 수 있어 가져가 주게 네 사랑이 장난이면 가차 없이 날 이용해 Now you know all you need is me I'm your toy I'm your toy I'm your toy 사랑이 장난이면 가차 없이 날 이용해